시작하면 돼요? 아, 원, 투, 쓰리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출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업그레이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돕는 손길을 붙여서 감사드리고 하나님 이 음향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위로의 메시지가 전파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천국 문을 여는 지옥 문을 깨뜨리고 영혼을 구원하여 천국 문을 열고 천국에 들여보내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쓰임받고 영광 돌리는 주님의 일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 만방에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뉴저지와 이 미국 땅에서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소문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 영광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천국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영달과 가족의 명예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발전을 위해서 애쓰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귀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흩어져서 전하고 흩어져서 섬기고 또 모일 때마다 영혼을 추수하여 돌아오는 하나님의 군병들이 되게 하옵소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정말 그들이 부럽지 않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이 천사들도 부러워하는 영감 있는 찬양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삶 속에서 입술로 찬양하고 영혼들을 축복하고 또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입술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장로님들이 주의 은혜와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허드렛 일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하고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원할 때 주님 감사와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없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친교하고 또 사역할 때마다 두세 사람이 팀을 이루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일하고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며 친교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일 친교가 천국 잔치가 되게 하옵소서. 지역 모임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쏟아지고 하나님 나라의 승리의 간증이 나누어지고 하나님 천국 문이 열리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방하는 영혼들 또 신방을 받는 우리 가정들 주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방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교제하는 시간 시간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농담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누어지고 또 진담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으며 귀신은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자들에게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마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발가락이 아픈 분의 발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눈이 아픈 분의 눈을 고쳐주시고 허리가 아픈 분들의 허리를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말짱하게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아픈 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상처받은 곳에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임재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